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인적인 더위다, 가마솥 더위다 하면서 날씨를 증오했었는데요. 설악산 대청봉에 첫 얼음이 얼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까지 지존파니 세모빌이니 고성이 오갔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 모든 걸 빨리 잊습니다. 영화 Color of the Night 중에서 Color of the Night, 로렌 크리스티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브루스 윌리스와 제인 마치의 러브신이 굉장히 보기가 거북했다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서 이진영 씨가 편지 보내주셨는데요. 특히 제인 마치가 그 입술, 입 때문에 그 도널드 덕이라는 별명을 지금부터 붙여주기로 했다고요. 이진영 씨, 친구분들이랑 잘 보셨습니까? 컬러 오브 나잇 신청해 주셨고요. 대구 중구 동인사가에서 서현주 씨도, 또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서 유정옥 씨, 그리고 이쁜 애청자 정이라고 하신 분, 서울 구로구 독산일동의 조은숙 씨, 전부 이 곡 신청해 주셨네요. 잘 들으셨죠? 자, 해텔의 전민규 학생 친구 윤태희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이 밤이 지나면 아마 생일 선물을 많이 받겠죠? 근데 제가 보내드리는 음악 선물이 첫 번째 선물일 것 같네요. 음악 선물은요, 인공위성이 부르는 애니오 모리꼬네의 영화 음악입니다.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 아시죠? 그 인공위성이 애니오 모리꼬네의 영화 음악을 몇 곡 불렀는데요. 그 중에서 Once Upon a Time in America와 시네마 천국, 이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두루루루루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냉동 건조 커피 맥스웰 블루웹. 그 신선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맥스웰 블루웹.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he calls. 존 바이즈가 부른 Blowing in the Wind, 바람만이 하는 대답,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삽입곡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였고 베트남전에서는 전쟁 영웅이 돼서 돌아왔던 젊은이. 세 명의 미국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고 두 명의 전설적인 락스타와 자리를 나란히 했던 화제의 인물. 지금은 새우잡이와 컴퓨터 사업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재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도 IQ가 75에 전능하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자, 하지만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는 자신의 이 기적같은 삶을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옆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줍니다. 그러서는 뭐 그저 주어진 환경에 열심히 적응하고 살았던 남과 똑같은 하루하루였을 뿐이었으니까요. 요즘 미국에서는 검프현상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섭현자현상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포레스트 검프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애초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제작사 측에서는 뭐 본전이나 찾겠나 하고 의심스러워했다고 하네요. 뭐 분명한 타겟이 없는 로맨틱 우화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과를 보니까 제임스 카메론의 트루라이즈를 누르고 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흘러간 팝음악들로 이루어진 이 사운드트랙과 영화의 원작이 되었던 윈스턴 그룸의 소설가수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대성공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뭐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 이 정도밖에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많은 요소가 또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레스트 검프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정직함과 성실함, 이런 뭐 과거 미국인들이 지녔던 미덕을 다시금 일깨우게 했다는 것. 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과거를 일깨워주는 데는 영화음악 역시 한몫하고 있습니다. 60, 70년대 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스캇 맥킨즈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대전 중구 대흥일동의 송영인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스캇 맥킨즈가 부른 샌프란시스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자, 이 포레스트 검프는 어린 시절에 등뼈가 굽어서 다리에 보조장치를 달고 다녀야 할 만큼 몸이 약했습니다. 거기에 지능까지도 일반 학교에는 들어갈 수 없는 70, 지능지수 75여서 저능한 소리를 듣는 아이였죠. 하지만 일반 사람과는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좀 모자라고 불편할 뿐이야 라고 늘 얘기해 주던 어머니 덕분에 이 검프는 순수하고 맑은 마음 그대로 아주 깨끗한 순수한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정말 기적 같은 일들.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전쟁 영웅이 되고 재벌 사업가가 됐던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고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꾀를 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단지 건프가 했던 유일한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하고 계속했다는 것뿐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애들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뛰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정말 달리기 솜씨가 늘어서 잘 달리게 돼서 축구선수가 됐고요. 전쟁에 나가 상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또 죽어가는 동료를 그 달리기 솜씨로 구하다 보니까 영웅이 됐던 거죠. 먼저 죽어간 전쟁의 친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우잡이 배를 샀고 오랜 시간 새우가 잡히지 않았지만 그저 묵묵히 바다를 지킨 결과 엄청난 새우잡이 선장이 됐습니다. 자, 이런 포레스트 검프의 삶은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시사회를 통해서 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많이 울고 웃겼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분석처럼 과거 미국인의 미덕을 일깨워줬기 때문이 아니라 이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지적인 교만 그리고 거짓을 검프라는 이 전응가가 사정없이 헤쳐놓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감동은 그리고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면 영화 보시는데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스필버그 사단의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답게 이 영화에 사용된 컴퓨터 기술과 또 관객을 웃기는 그 솜씨는 참 기발합니다. 진짜 케네디 대통령과의 악수신을 비롯해서요. 감쪽같이 재합성해서 완성한 특수 효과도 놀랐고요. 또 톰 행크스가 분한 검프의 전응하다운 기상천외한 생각과 대사들. 정말 너무나 웃겨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웃겨서 눈물 나는 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생도록 사랑했던 제니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독백하는 톰 행크스의 연기. 아카데미상을 노릴 만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가을에 한번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포레스트 검프에 삽입된 곡 한 곡 더 들어보죠. 그룹 리니어드 스키너드의 Sweet Home Alabama입니다. 이너센트에 삽입된 글러브 미르였습니다. 미드나잇 카우보이, 퍼시픽 하이츠 등을 만든 존 슬러진저 감독이 아주 오랜만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너센트인데요. 이언 맥이언의 베스트셀러를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정치적인 음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사랑의 힘, 이것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라고 하네요. 1955년 베를린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치열한 정보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에서 소심한 성격의 영국 정보부 요원인 레오나드 캠벨 스콧는 밥 글라스라는 묘한 분위기의 요원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이 밥 글라스는 안소니 홉킨스가 맡고 있는데요. 밥은 레오나드를 댄스홀에 데려가고 레오나드는 그곳에서 마리아, 이자벨라 로셀리니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은 묘한 삶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영상미가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너센트. 영화 음악 사운드트랙이 국내 개봉에 앞서서 먼저 나왔습니다. 자,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강정명 학생 오랜만에 엽서 주셨네요. 시험 기간이시라고요. 제가 신청곡 띄워드리면 시험 잘 보실 자신 있으세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우디 해럴슨과 키퍼 서덜랜드가 주연했고요. 그레그 챔피언이란 감독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The Cowboy Way라는 영화 중에서 번저비의 노래 Good Guys Don't Always Wear White.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흰 옷만 입는 것은 아니랍니다. 들어보시죠. Where's the wild? Good guys don't always wear white라고 영화 The Cowboy Way 중에서 몬조비가 아주 신나게 불러줬는데요. 다음 곡은 아주 조용한 곡, 그리고 아름다운 연주곡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 일가의 김도성 씨,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김소영 씨, 그리고 충북 충주 문화동에 계시는 박은주 씨, 사랑하는 친구 진수 씨와 함께 들어주세요. 영화 추억의 주제가 The Way We Were를 에이커 뷰크의 클라리넷 연주로 들어보고요. 이어서 스탠리 블랙이 주연은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영화 마르셀리노의 테마, 마르셀리노의 노래 이어 들려드립니다. 하이텔의 김기용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곡 연달아 보내드렸는데요. 추억의 주제가 The Way We Were를 에이커 밀크의 클라리넷 연주로 또 스탠리 블랙 로얄 필하모닉 스탠리 블랙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말셀리노의 테마 말셀리노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산동에서 윤혜준 씨가 과연 그 말이 정말입니까? 하고 물어주셨는데 그 키슬롭스키 감독의 영화에 등장하는 반덴 부덴마이어가 정말 가공의 인물입니까? 진짜가 아닙니까? 뭐 스프링도 다 나와 있고 18세기의 네덜란드 작곡가이고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그게 거짓말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게 바로 감독의 솜씨예요. 감독이 진짜처럼 우리가 믿게 만들었죠. 감독이 반덴 부덴마이어라는 스펠링도 만들었고요. 덴마크 네덜란드의 작곡가라는 그 뒷배경까지도 다 만들어서 영화 속에 심어 놓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반덴 부덴마이어는 없다는 것이 사실이니까 제 말 믿으셔도 될 겁니다. 윤혜준 씨. 자, 하이텔로 배정현 씨가 전 달입니다 하셨는데요. 무슨 달이냐고요 하시면서 영문과 친구 진경이가 제 친구를 좋아한답니다. 제가 진경이와 그 친구 사이에 다리가 되어줘야 해요. 사랑의 다리 하셨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릴게요.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십시오. 영화 Made in America 우피 골드버그와 테드 단슨이 주연했죠. 이 중에 삽입된 매니킹의 노래입니다. If you need a miracle. 당신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면, 자, 기적이 필요한 분들 들어보시죠. If you need a miracle, Made in America 중에서 매니킹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야, 참 좋은데요. 듣는 김에 이 사운드트랙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이 곡도 아주 아주 좋은 곡이거든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의 홍은정 씨 함께 들어주시고요. 경북 경상여고 1학년 1반 똑순이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신 조혜정 님에서 띄워드릴게요.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는 대전 동구 판암동에 황정원 씨께 보내드리고요. 자, 어느 곡이 또 이렇게 좋냐면요. 로라 세트필드와 에프라임 루이스가 부르는 I know I don't walk in water.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건 난 알고 있어 라고 부르는 곡인데 참 좋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님은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 Yeah.